서 많은 꿈을 꾸지만 언제까지나 그 꿈은 모두가 그렇듯 내가 가는 길 그저 걸어갈 뿐 항상 힘이 들 때면 모든 걸 다 멈추고 내 앞에 주어진 세상이